경애하는 최고 영도자 김정은 동지의 신년사에 대한 토론회, 독보회, 강연회가 러시아, 스위스, 메이커에서 5일부터 13일까지 기간에 진행됐습니다. 행사들에는 러시아의 전로 로병 사회단체 전투적 우위 연예변강 지부, 스위스 주체사상연구소조, 메이커 인민사회당, 김일성 김정일주의 연구위원회, 김일성 김정일 동지 회고 메이커 친우협회, 메이커 조선친선협회를 비롯한 여러 단위 인사들과 군중이 참가했습니다. 한편, 경애하는 최고 영도자 김정은 동지의 신년사를 지지해서 인도네시아 선봉자당 중앙지도리이사회 총서기와 인도네시아 밀레니아 아르마다 엑스프레스 회사 사장이 3일과 6일 담화를 발표했습니다.